If you really, really love me, 말해줘. 나 없이 하루도 버틸 수 없다고, really, really. 집착할 만큼 원한다고, really. If you really, really want me, 말해줘. 넌 절대 잠시도 한눈 안 판다고, really, really. 다른 남자 원한다고, really. Joe for real.